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눈 질환, 황반 변성, 초기 증상부터 습성, 건성 유형별 치료, 예방법, 눈에 좋은 음식과 운동까지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림자, 황반 변성,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글씨가 흔들려 보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에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황반 변성입니다. 우리의 눈은 카메라와 같아서 사물을 보고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황반입니다.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인데요.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점차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황반 변성을 미리 알고 관리하면 소중한 시력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반 변성이 무엇인지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생활 속 예방 및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황반 변성, 깊이 파고들기. 왜 황반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눈 속 망막 한가운데에는 황반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어 우리가 세밀한 글씨를 읽거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등 정교한 시력을 담당합니다. 황반 변성은 이러한 황반에 문제가 생겨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중심 시야를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노화와 관련이 깊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도 불리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 황반의 세포가 서서히 마르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고 시력 저하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습성 황반 변성,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 출혈이나 부종을 일으키는 형태로 시력 저하가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어 더 위험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 희망을 주는 발전들. 과거에는 황반 변성이 불치병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 치료, 항체 주사 치료,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주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눈 속에 약물을 직접 주사하여 비정상적인 혈관의 성장을 막고 출혈이나 부종을 줄여 시력 손상을 예방합니다. 주기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 특수한 약물을 정맥에 주사한 뒤 약물이 병변 부위에 도달하면 약한 레이저를 쏘아 비정상적인 혈관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주로 항체 주사와 병행하거나 특정 상황에 사용됩니다. 건성 황반 변성 연구 동향. 건성 황반 변성은 아직 확립된 치료법은 없지만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시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항산화제 보충제 복용이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혁신적인 접근법들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 예방법, 오늘부터 시작하는 눈 보호 습관.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 발생 위험이 커지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눈 검진, 안과 방문. 5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안과를 방문하여 황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이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가검진, 암슬러 격자 검사,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 무늬를 보았을 때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간이 비어 보이는 등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금연, 흡연은 황반 변성의 가장 큰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금연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온몸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자외선 차단, 예출시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세요.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황반 변성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및 혈당 관리,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은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황반 변성에 좋은 과일, 채소, 음식들, 눈을 위한 보약 식단,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정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평소 식단에 이러한 식품들을 포함하면 황반변성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손상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합니다. 풍부한 음식,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옥수수, 오렌지, 달걀 노른자, 오메가3 지방산, 눈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부한 음식,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 견과류, 호두, 아몬드, 씨앗류, 치아씨, 아마인, 비타민 C, E, 아연,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C, 감귤류, 딸기, 키위, 피망, 비타민 E, 견과류, 씨앗류, 해바라기유, 아연, 굴, 육류, 콩류,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풍부하며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이에 언급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반변성에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 건강한 눈을 위한 움직임, 특정 눈 운동보다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이 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눈으로 가는 영양분 공급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및 눈 깜빡이기,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 20분마다 20초간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깜빡이는 습관을 들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 눈의 피로는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눈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력을 위하여. 황반변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만이 아닙니다.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눈 건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눈으로 선명한 세상을 오래도록 즐기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